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황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조금 1, 2분 늦었죠? 아, 이제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여기가 토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날 이제 한국에 갑니다. 아, 여러분들 뵈러 가죠. 여러분들 9일날 말이에요. 인천 산막골에서 우리가 처음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 번도 저를 못 만나신 우리 비밀의 제 애청자분들 가운데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저하고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었던 분들은 좀 산막골로 와 주시면 그날 밤 늦게까지 있을 거니까 말이죠. 그때쯤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을 잘 몰라요, 한국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천 어디라고 하는데 지하철 매도선인지 그거 타고 근처에 오시면 거기로 지하철역으로는 모시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혹 또 있더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일날 말에 저는 아침부터 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일찍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도 되고 또 현재 심정적으로만 가난 성도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무엇이 궁금하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말이에요. 인천 산막골에서 막창집입니다. 그때 막창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묵사발도 드실 수가 있고 또 국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많이들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북한 수제민 도끼를 광고를 했더니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세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없는데 이렇게 가끔 후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뜻이 없었지만 먼저 우리 작은 자 교회의 비밀의 제 그를 아주 열심히 들으시고 하시는 분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광고를 했더니 또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백남기 농부님 우리가 한번 후원을 했죠. 우리 수준으로는 꽤 많은 후원을 했어요. 그렇죠. 꽤 많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아주머니가 지금 몇 번째 그랬다는데 강정에서도 좀 하시고 또 뭐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백남기 농부님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시신 탈취를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굶고 있으니까 자꾸 자리를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굶고서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차를 움직여서 이렇게 좀 밥이라도 좀 드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이 돈을 다 대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민주아 씨가 백남기 농부님 따님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아주 순식간에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햇반하고 해가지고 물, 뭐 라면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또 우리 비밀의 제 애청자분께서 후원을 하신 거로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산막골 모임이 있은 그 다음 주에 그 무주 리조트에서 모임이 있죠. 여러분들 한 분이 또 참석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해 오셨는데 여러분들 좀 제 생각에는 자리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만들으셔서 좀 참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이 되겠군요. 이제 한국에 가게 되니까 10월 13일 날 목요일 날 홍대 근처 다래원에서 사람이 수로 살기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지만 이제 계속 듣기만 해선 뭐 할 것이냐라는 거죠. 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를, 뭐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기독교를 그리고 교회를 비판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처음에 비판을 막 쏟아낼 때만 해도 비판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비판을 하니까 비판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비판은 그만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저에게 물어오신 것들이 뭐냐면 교회를 나오고 나면 대안이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오셨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목사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 돼야 할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13일 목요일 날 사람 예수로 살기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고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기님 요 조그만 요 그림이 뭐예요? 뭐 밥수저 같기도 하고 마이크인가? 그리고 뭐 아 얘 이게 뭐냐? 이게 이어폰 표시인가? 이게 뭐 플러스 뭐 이퀄 비밀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정에 이상이 있는 듯 하다고요? 스테레오로 설정된 것은 모노로 변경하시면 양쪽 다 듣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가 스테레오로 설정을 지금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양쪽으로 다 들렸는데 제가 조금 전에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들렸어요. 왜 그러죠? 그렇군요. 아, 제가 지금 바꾸기가 좀 불편해요. 왜냐면 도로 제가 사라지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에서 또 할 수 없네. 이상합니다. 제가 분명히요. 조금 전에 자물쇠 열쇠 비밀해제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걸 그래서 그 이어폰 왼쪽도 오른쪽도 다 나왔었거든요. 아 참네. 그러면 이제 오늘도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되죠 뭐. 여러분 먼저 지난번 한번 틀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제 생각에는 관 따로 매라 그 한밭씨 가수 그죠 자립음악가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스스로는 그 민중음악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다른 노래를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의 그 방송에 출연을 한번 했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GQ라는 잡지에서 올해 남자로 2009년에 뽑혔을 때 직설적이다 라고 해서 직설적인 것은 그만큼 진솔하다는 뜻이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다.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매우 진솔하기 때문이다.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만 하는 저질인데 예를 들면 돈만 하는 저질이 삼성이 아니라 삼성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를 2인칭으로 한 거죠. 그래서 유 돈만 하는 저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돈만 하는 저질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초청으로 해놨는데 이 사람의 노래를 그래도 조금 듣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좀 서먹서먹하지도 않을 거고, 좀 만났을 때 말이에요. 낯설지도 않고, 조금, 친근함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일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환님께서 그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충격적이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말이에요. 달라스에서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사실 처음에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우리 예를 들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하거나 아니면 자유신학하거나 요즘에 사람 그 뭐더라 그 우리 김쌤께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역사적 예수 맞아요. 그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냥 꼴통 보수입니다. 꼴통 보수인데 꼴통 보수의 말도 사실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들리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 정도도 그래요. 그런데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이 놀랬다라는 거죠. 기존 체제를 완전히 부정을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성경교사인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라서 놀랍다라고 마태복음 7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 사람도 얼마 전에 일본에 공연을 다녀왔는데 뭐 이런 류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어떤 민중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뭉쳐서 공연을 일본에서 했는데 거기에 초대받아서 갔더라고요. 뭐 여러 나라를 지금까지 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대를 반영한 그리고 그 사회 고발하는 거 아니면 음악에 대한 죄가 전혀 없어도 막춤으로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좀 파격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 집회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어차피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 뭐 이단화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그 작은 자교회나 비밀의 제 방송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죠. 차라리 민중신학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분류라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사회활동가로 산다 뭐 그렇다면 또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 기득권층이 한 발을 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전히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기득권 교계의 기득권 세력에 완전히 벗어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매스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이 제가 알다시피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종교적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면서 하늘의 사랑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그것도 자기가 잘하는 음악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뭐 음악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다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컴퓨터들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작곡도 그 뭐 보니까 그렇대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작곡을 막 해대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뭐 악보 막 만들어주고 뭐 갖다 떼 붙이고 뭐 요즘 프로그램 있으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그 아는 동생 뻘 되는 친구가 자동차 고치는 가게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프로그램 사용법. 그 프로그램 사용법,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배우니까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온 차를 견적을 제가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부닥쳤는지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그 파트를 딱딱딱딱 클릭을 하면 가격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파트값, 그 부품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 들며,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 책정하고 이게 쓱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요즘에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음악성은 뛰어나지 않아도 곡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아, 그리고, 악기가 제대로 없으니까 음악이 하우스 뮤직 같죠. 그래서, 기계음이 잔뜩 들어가져 있고, 내용에 충실하고 단순 반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면서 춤도 옆에 아까 비디오에 보니까 여성 춤추는 거 보셨죠? 막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그렇게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파격적이라도 이런 걸 한번 우리라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가사가 하나라는 거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하기는. 그리고 공연 중 야외로 잘 나가시는 듯한데 주로 야외에서 공연을 해요. 야외에서 그냥 공연을 하고 막 다닙니다. 막 다니면 막 쫓아가요 사람들이. 그리고 미리 계획된 사람들이 있죠. 퍼포머들이 있어서 같이 따라가면서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로고만 나와요? 지금요? 그랬습니까? 그래요? 유튜브 로고만 나온다. 지금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글 달아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오늘은 말이에요. 제가 사람 예수로 살기 지난번에 방송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가고 이걸 한번 다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람 예수로 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제를 예수의 교리라고 했어요. 사람 예수로 살기니까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리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교리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지금 계시록 하다 말았는데, 계시록에 여러분 14만 4천, 7장이 가면 나오죠?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14만 4천을 뭐라고들 하나요? 저도 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어렸을 적에는 뭐 다니기도 했지만, 뜸악하게. 그런데 뭐, 진짜 제가 미국에 온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하는 것들 그거 뭐 몇 번 뭐 잘 듣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계시록 14만 4천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기독교계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장로교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교회, 개통의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교회예요. 여기는 다르죠. 조용기 씨가, 이거 지적을 받았어요. 조용기 씨가, 세대주의자죠. 옛날 세대주의자. 그래서, 지난번에 뉴 밀레니엄,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정말 이제 6000년이 끝나고 새로운 1000년이 도래하는 것이 이제 2000년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뭔가 뭐 하고 그래서 잊어먹었는데, 아무튼 뭐 하고 그랬어요. 그냥 아주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순절, 한국의 오순절,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의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그 순복음교회는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장로교 교회들이 많고, 그 장로교 교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니까, 주장하니까 요한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교회 시대의 교회의 이야기로 보고 그래서 환란 같은 것도 교회 시대의 교회가 당하는 어떤 핍박 뭐 이런 것들로 본단 말이죠. 교회가 당하는 환란. 그리고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에 교회가 누리는 하늘살이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시각이라면 14만 4천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풀어야 해요.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고 영적으로 풀어야 하고 영적으로 풀되 14만 4천이라는 숫자 역시 또 영적으로 풀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하고 14만 4천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풀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풀려면 뻔해요. 뭐 14만 4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신약시대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또 요거를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요걸, 요 14만 4천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오늘은 사람 예수로 살기를 얘기를 할 거니까, 대충 짚고 넘어갈 텐데, 반복이 되더라도 한번 요걸 다룰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12지파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교회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14만 4천은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은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장로교에서는 아마 침례교도 그럴 것 같고 한국 침례교도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거듭난 자들이다, 뭐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요즘 아주 문제가 심한 신천지에서 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죠.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이번에 잠실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또 되게 큰 행사를 했죠. 기저귀를 차고 오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렇죠? 기저귀를 차고 와라.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던 거죠. 보니까 그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일부가, 모두는 아니지만, 뭐 일부가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단을 향해서 울어봐 이거를 했더라고요. 울어봐. 참 옛날에 박정희가 어린이 체전, 소년 체전 때 이런 거 시키고 그랬는데 말이죠. 정말 2016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리라고는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만희의 권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베니힌 병 고치는 사람이 집회를 하면은 아침부터 가야지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집회는 보통 7시쯤에 시작을 한다 그래도 오전 10시쯤이면 벌써 꽉 차게 돼요.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저귀를 착용시키진 않거든요.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하는 건 뭐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니힌 집회 때는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면 그냥 갔다가 오면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뭐 카드 섹션도 뭐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연습 때부터 주인공인 이만희 씨하고 그다음에 봉사단체 만남 또 무슨 세계 뭐 여성 평화 뭐 어쩌고 무슨 단체의 또 회장이더라고요. 김남이, 내연녀죠? 그렇죠? 과천에서 같이 살고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동영상이 있는데, 인근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김남이 씨한테 꼼짝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놔두고 저렇게 지금 내연녀 그 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말해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4만 4천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의 그 과천에 꾸역꾸역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사장은 흰옷 입은 사람이랑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영적 권세가 다른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죠?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7장 3절서부터 8절까지 가볼까요? 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하고서, 유다 지파 중에 아셀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중에 쭈루루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만 2천씩 해가지고 12지파라 14만 4천인데,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와 다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도화 해주셨던 그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제사장은 또 무슨 제사장인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제사장하고 또 다른 듯해요.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침을 받은 자가, 인침은 뭐겠어요? 성령 침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인침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뭐라고 해야 되나? 표를 받는 거지. 인을 받는 거. 그렇죠.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뭐 그런 표시를 하겠어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해주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자는 슬쩍 넘어갔거나 아니면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제사장들을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에서 말이에요,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제가 이 일 후에 말씀을 드렸죠. 메타타우타, 그러니까 역사의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이후에 라고 이 사람들은 말을 해요. 이 신천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8절까지 뭐 무슨 지파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라고 하면서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봤어요. 요한이 비전으로, 이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난 이후에,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 뭘 또 봤냐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은 자는 14만 4천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기존의 기독교랑 다른 해석을 하죠. 다른 해석을 하는데,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을 보니까, 그 열두 지파로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7장 9절에 보니까 이르에 내가 보니 하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존에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해석을 들으면, 야, 신천지가 맞아. 이렇게 되겠죠? 신천지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신천지가 맞는 겁니까? 한국 장로교들이 맞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 다시 들어오니 방송 나와요?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나갔다가 들어와 보세요? 제가 나갔다 들어와야 됩니까? 제가 그 비밀, 그 요한계시록 이거 방송으로 할 때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 신천지 해석이 옳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이들의 주장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14만 4천이 더 그럴듯하게 이제 말을 하는데,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해와 달과 별이 심판을 받는 것이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그 요셉의 꿈의 성취다, 이렇게 말을 해요.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그렇죠. 뭐 볏집단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뭐 별들 뭐 꿈 꾸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37장 6절, 7절, 8절, 9절에 가보면, 뭐 전체 37장이 전부 그 얘기인데, 그 6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이게 해와 달과 별이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7장 얘기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 아이, 도무지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 후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와서 보니까 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별들이 막 그 열매 떨어지듯이 죄에 떨어져 버리고, 뭐 그렇죠. 달이 피같이 변해버리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 큰 지진이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건 왜 쏙 빼나요? 이 6장에 서 성취된 것이라면, 이 창세기 이야기가. 그러면 요거까지 성취가 되지, 그건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의 일부만 차용을 해서 창세기에 있는 거 요거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면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는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흰 옷 입은 성도, 즉 우리들이라고 배웠는데, 이거 보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14만 4천 이후에 등장하더라. 그러면 14만 4천하고 분명히 흰 옷 입은 자는 다른데, 장로교에서 내가 다녔던 장로교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석한 거냐, 이거 틀리다,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무천연설에서 해석한 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신천지 해석은 옳은 것이냐? 당연히 옳지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없어졌고, 그 기록에서 그 14만 4천을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신천지 내에서 이 제사장들을, 14만 4천의 제사장들을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만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었어도 신천지 장막에 그 뭐 어느 지파에 속한 그 신천지 교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들의 주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게 사실은 뭐 그 예를 들어서 예수 승천 이후 2016년 이전까지, 아니 자기들이 그 뭐 신천지 교가 만들어지기 그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14만 4천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14만 4천은 제가 그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그 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풍유적 해석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무지 예를 들어서 뭐 계시록 6장에 여러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건 당연히 어떤 그 영적인 해석을 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죄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닐일이 방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닐일이 방구가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 이것도 빼고 저것도 잘라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그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성경의 일부에만 뭐 권위를 두거나 성경을 내 맘대로 마구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에 있는 기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유적 해석을 경계를 하는 거고요.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가능하면 풍유적으로는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주의자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그대로 14만 4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러면 그냥 12지파예요. 그 한국의 장로교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혈통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2지파가 다시 생성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얼핏 들으면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은 다음에 진토가 되는데 다시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믿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면 14만 4천이 과연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자신들의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까라고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모으실 24만 4천의 이스라엘 혈통이 구원의 채널로 다시 사용되어질 이스라엘 혈통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그 혈통이 다 지어졌느냐? 누가 알아요? 그렇죠. 다 지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지워지고 디아스포라 시절에 다 지워지고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저들이 뭉친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듯 싶다라는 거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유다서까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있었던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다시 미래 역사에서도 똑같은 성격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선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기 전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는 성도는 따로 모아지죠. 그게 휴거라고 해도 저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휴거라고 해도 되고 휴거라고 누가 뭐 휴거가 있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따져 들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따로 모으신다라는 거죠. 따로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회심이 있고요. 대회심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공중을 날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해요.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그 두 중인으로 상징되는 그 성도가 또 생기죠. 그렇죠. 물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스라엘이나 성도나 사실은 영적인 신분은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러스는 마찬가지예요. 저 신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지. 역할이 물론 역할도 그 성격 같아요. 하늘 섭리를 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 선민으로서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정한 부분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신 적이 성경에 없으므로 그런 기록이 없으므로 한때 한 30년 전에 신약시대의 선민은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그런 일은 성경을 통해서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그래서 미래주의자의 시각으로 저는 보는데 오늘은 이 14만 4천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그 14만 4천을 그 보면 이와 같이 완전히 그 다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른 해석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것들도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천지 같은 것들도.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말을 하죠. 이게 자꾸 깜빡깜빡해서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돼 있더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profitable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는 teaching 가르치는 거라고 돼 있고요. 어디는 doctrin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교리를 가르치는 거. 하늘 교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성경 교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교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뭐 인생살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octrine이라고 돼 있으면 heavenly doctrine이고 teaching이라고 하면 heavenly teaching. 그러니까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교훈이라라는 거죠. 왜요?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드림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리의 이 그 성경은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교훈 doctrine, heavenly doctrine이란 말이에요.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가르침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유익하다. 그래서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리는요, 그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한때 그런 말이 있어요. 신학이 뭐가 중요해? 혹은 뭐 신학이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학이 약해서 그럴 뿐이지 자기 자신은 신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학을 아주 자기 신학을 아주 공고하게 구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인들은 다 자기 신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신학을 교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요즘에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아이고 신천지 기저귀를 모르셨군요. 어처구니가 없다고요. 그렇죠. 완전히 북한 방송 같아요. 이게 저 어렸을 때도 이랬어요. 박정희 시절에 여러분 아십니까? 조회 한 시간씩 하고 그리고 막 거수경례하고 교련 시간이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총검술 배우고 막 고등학생이 목검 가지고 막 목총 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랬었어요. 교복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련복 입고 다니고 그랬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개독교나 신천지나 그게 그거겠죠. 예, 마찬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리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해요. 지금 먼저 예수 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이런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건 제 말이기는 한데 그 좀 이 말씀을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그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은혜 엄청 강조하죠.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엄청 강조하죠. 그런데 도그마가 없는 거, 그러니까 도그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닥트린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긴 하더라도 그냥 교리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리 없는, 즉 하늘 교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거의 뭐 교리로 확정해서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정말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로 딱 설정을 해놓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 채워주실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 채워주실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비유를 하시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 미물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구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 맞으시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게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지구 환경을 만들으셨어요. 지구 환경을.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거.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자기들이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굽노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공중에 새는 굶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꽃도 핀단 말이에요. 입을 수 있다니까요. 모아들이지, 아니, 그러니까 씹지도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 않아도 먹고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질서를 만드는 인간들은요, 눈이 시편 73편 말씀대로 눈이 터지도록 먹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굶는 사람도 생긴다니까요. 왜요? 불공평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질서의 세계로 이 자연세계를 만드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취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의로운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인간들이 구축해 놓은 이 법과 제도, 인간들의 질서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는 그런 교훈을 취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거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꽃도 입히신다 하지 않더냐 라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참 곤란하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면서 요번 주에 장사 좀 잘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러시지 마시자고요. 그런 도구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올바른 하늘 섭리가 나타나지 않은 거는 사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포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응답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응답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11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렇죠? 의심해서예요. 의심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시자고요. 이 세상에 그 모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의심하겠어요? 정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는 사람 없겠어요? 산 한번 바다에 던져보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게 그대로 되나?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해보라고 하시자고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해보시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나.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 봐라라는 거죠. 자기들도요 이게 안 이루어질 거라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을 어떤 때 사용하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좀 풀어야 할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얻고 싶은 뭐 세속적인 그, 뭐, 영달 같은 거, 복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을 가져가다가 쓰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돌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죠. 내가 신이다.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똑같은 구절인데 이 마가복음 제가 11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위에서 보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마른 기사가 있거든요.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말씀을 더 해놓고 있어요.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1장 21장에서 21장 21절에서 23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무화과 보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빼짝 마른 거,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그 뭐 예를 들어서 나무도 병에 걸린다는데 멀쩡했던 나무라는 거죠. 멀쩡했던 나무가 잠깐 사이 말라버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놀라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놀라느냐?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따지고 드는 거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너더러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런 허무맹랑한 가르침을 가르치라 했더냐? 네까짓게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 가서 보면 제가 지금 그걸 읽어드렸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 제가 지금 가볼게요. 24절서부터 봐야 되겠군요. 24절서부터 뭐 가서 보면 그 마태복음 이게 제가 아니군요. 잘못 찾았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성전 안에서 내뱉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네가 나한테 물었듯이 나도 한 가지를 너에게 한번 물어보자. 네가 대답한다면 나도 대답을 하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니들이 대답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성전에서 그런 일을 벌이더냐. 니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분명히 그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면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만 하늘 권위가 있어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냥 내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내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을 정말로 들어서 뭐 새만금을 개척하듯이 뭐 산값 가서 그 흙 가지고 바다에 뭐 막 땅 메꿔 가지고 무슨 뭐 부동산 더 확보하고 뭐 그러실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건 그냥 이렇게 문학적으로 자신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인자가 신이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그렇죠? 너희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선봉호 교수께서는 한국 교회가 요모양 요꼴이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신학의 부재로 꼽았죠. 신학의 부재. 이분이 말씀하신 신학의 부재는 바른 신학의 부재예요. 나름대로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다 말짱하세요. 그 말짱한 건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의 생각이니까 기독교 교리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다 구축하고 또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확신도 나름대로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신학은 없는 것은 아니고 신학이 있는데 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조직화하고 원리와 한 것을 교리,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교리는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교리가 없는 하늘섭리가 담기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리의 폭력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리의 폭력성. 옛날에 종교재판이 있었어요. 이단 신문의 다른 말이기도 하는데 카톨릭 교회는요. 카톨릭은 유니버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우주적 그런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자는 지체 된다고 해서 카톨릭 교회는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살짝 곡해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니까 이 세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세계 온 나라를 지배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왜요? 세상법 위에 오정현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는 교회의 수장은 온 세상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청은 세계의 정부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걸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재판이 한 13세기 이때 극심하게 일어났다고 하던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말이에요.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라고 써있나. 1233년 4월, 두산백과가 뭐 있네. 여기 보니까,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교황 교서로서 이를 발표했다. 이제 그런, 치해 법권적 권한을 부여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이제 저지르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벌여가지고 이단 신문을 하고, 이단 신문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재판이 아니라, 체포하고, 처벌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에 세우고, 재판을 세운 다음에 형벌을 가하고 하는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고, 그 교리에 대해서 매우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투철한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충 19세기 초반까지 이 일을 진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1200년대에서부터, 그러니까 13세기부터 19세기니까 4, 5, 6, 7, 8, 9, 600여 년 동안 이 일이 벌어졌네요. 6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마녀사냥이 있었죠. 마녀사냥. 마녀사냥은 진짜로 마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녀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막 그 모임을 갖고, 나름대로 비밀스러운 뭐 집회를 갖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재판소가 이 마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1582년에 보니까 그 어느 백작의 영지에서 한 마녀가 체포가 되었대요. 마녀가. 그리고 그 이후에 48명이 마녀로 잡혀서 화형을 당했대요. 그리고 1587년에, 이게 뭐 인터넷은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책을 찾아보셔도 좋아요. 뭐 믿을 수,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죠, 이런 기록은.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불분명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1587년에 또 어느 지방에서 그 7년간 368명의 마녀를 적발하여 화형을 시켜버렸답니다. 그리고 1590년에도 남도길의 어느 소도시에서 3년 동안 32명이 체포돼서 화형 또는 참수가 되었대요. 그리고 또 그 다른 도시, 1590년에 다른 도시에서도 65명이 똑같은 일을 당했고, 또 그 위에도 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뭐 여기 보니까 기록이 굉장히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마녀 사냥을 벌였더라. 그러니까 교리의 폭력성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교리의 폭력성. 여러분, 제가 방송에 기독교 근본주의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뭐 기독교 근본주의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문자주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다는 등, 부활을 믿는다는 등, 뭐 축제 영감서를 믿는다는 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뭐 다섯 가지, 뭐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이런 믿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요렇게만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를 사회과학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practice, 그들의 종교적 실천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문자주의를 보였어요. 근데 문자주의가 조금 더 어땠냐면, 이게 저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 말할 때 literally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정말 말한 그대로야 뭐라고 말할 때 literally라는 부사를 써요. 문자적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문장이나 문단이나 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교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도구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그와 같은 문자적 해석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문자적 해석.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그냥 떼쓰듯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마지막 구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그것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찾아가 봐야 되겠군요. 마지막 때라고 했나? 말세 때라고 했나? 인자가 올 때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가볼게요. 그 인자가 올 때라고 돼 있군요. 그러니까 8절까지가 한 문단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구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이거 전제 자체가 불의한 재판장으로 설정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해주는 응답이 의롭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해석할 때 그렇잖아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뗐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선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응답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사사기 19장 20장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스라엘 11지파가 막내지파를 칠 때, 막내지파가 불의하다고 해서 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지만 11지파가 전쟁에서 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는 이 7절로 보면 그래요. 그렇죠. 7절을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떼쓰듯이 기도를 하면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면, 자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자꾸 그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듯이 자꾸 그렇게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풀어주기는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이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에 그 원수된 자,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그래서 스스로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버리시는 분이 왜 그렇게 사랑으로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렇죠? 창기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를 용서해 주시겠냐고요. 이게 성경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8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죠? 뭐죠? 떼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리라가 아니라,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야. 풀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불의한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문자주의, 제가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풍유적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모든 것들은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문자적이란 말하고 이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에서 발행한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말하는 문자주의라는 말하고 달라요. 제가 썼을 때 문자적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신앙, 이들이 실천하는 신앙을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공주의예요. 반공주의. 그러니까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한 반공 이념을 실천하는 나라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계에 이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반공주의자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한국에 이식이 됐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문자주의, 개인주의, 반공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폭력적 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리의 폭력성.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라고요. 일단 우리가 문자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제가 말씀드리는 문자적이 아니라 그렇게 리터럴리 해석을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물론 정치적으로 여기는 GC owns America 이런 말이 있으니까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유러피안 백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그 GC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미국 워싱턴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미국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니까 미국의 그 FDIC라는 것도 뭐 전부 유대인들이 만들었고 말이죠. 아시지만 그 뱅크라는 것도 게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거주 지역에서 전당포로 시작한 게 은행이라면서 아무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그 이스라엘에 힘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또 이것에 대한 문자적 성경적 지지는 그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서인데 미국 기독교가 친이스라엘 성향을 절대적으로 보이죠. 이건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이들의 교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친이스라엘을 성경적인 해석으로 교리로 확정을 하다 보니까 무슬림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슬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무슬림을 향해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 것으로 감히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자를 미워하시지.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도 그래서 돌이켜라 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누구요? 이방인을 들어서 멸망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시지 이방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기독교 근본주의 때문에.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친이스라엘의 성향을 띠니까 성향을 띠는 정도가 아니죠. 그게 거의 절대적 진리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온 팔레스타인 이게 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그냥 연결시켜버리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거지 이방인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흑암이라는 세상에 달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스라엘을 구원의 채널로 써요? 이방의 복의 근원이 이방에게 복을 전달하시려고 쓰시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아브라함을 픽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방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족보 보시라고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들. 그렇죠? 모세도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렇죠? 요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니느웨에 있는 12만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더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폭력적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교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폭력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 예수로 살기를 기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그 행사 때에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말이죠. 저는 이제 비밀의 이제 호스트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할 필요를 느껴서 사람 예수로 살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 예수교리 오늘 부제로 달았잖아요. 예수교리는 뭐냐?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잘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니까요. 예수교리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교리라니까요. 사랑교리예요. 사랑교리. 율법을 주셨을 때도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너희들은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가서 이 법을 이 계명을 준 이 법도를 법도와 규례를 준 목적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섬겨라 이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리 교훈 도구만은 뭐냐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로마서 13장. 그렇죠? 이건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걸 몰라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리에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교리에 부닥치면. 성경에 하늘 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규례고 명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내 법도를 따르라라는 거죠. 내 규례대로 살으라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부닥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 교리가 안식일이라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래서 교회 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에 가라 혹은 성전에 가라 그 말이 아니라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일하지 말라. 그냥 안식하라.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르게 설명하기를 노는 거다. 쉰다고 해서 그냥 침대 벌렁 누워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대인에게 적합하게 좀 말씀을 아니 적합하게라기보다는 현대인들에게 참 정신적 안식이 무엇인가라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안식일 교리가 있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일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때에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야 니네들 말이야 구덩이에 뭐 양 빠지면 구해내잖아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 그 제사장 아니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다윗이 자기도 먹고 자기 부하들도 나눠주고 먹으라고 했던 거 몰라?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서도 그걸 책망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리에 부닥쳐요. 안식일 교리에 부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에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느 것이 옳으냐. 만약에 안식일에 성을 행해야만 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뭐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악한 일이 되는 일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예를 들어서 산부가 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아이를 받지 않는다고 쳐봐요. 그럼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도 좀 따뜻하게 데피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악을 행한 거가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는 교리가 있더라도 선을 행하라. 그 교리에 부닥치더라도 그 교리를 깨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사람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그 유일한 기회인데 그 유일한 기회에 성전에 가는 것보다 그 강도 맞은 이웃이 있으면 차라리 그를 도와라. 그리고 제사장아, 네가 제사를 집전하지 못해서 그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제사에 참여한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물어서 형벌에 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들도 강도 맞아서 피우는 사람들 지나치지 말고 도와.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교리에 부닥치는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교리에 부닥치는 일이 있으면 그 교리를 깨야 돼요. 왜요? 예수 교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다 그렇긴 하지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로 특정된 어떤 교리를 말하는 거죠. 안식일 교리. 교리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 예수로 살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실제로 나름대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비기독교인으로 박성수 씨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활동가로서 많이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도 한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우리들과 나눌 텐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이런 생각들을 좀 미리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사람 예수로 살기 2 특별히 부제로 예수 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교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14만 4천과 같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올바로 해석을 해야 신천지 같은 데로 안 빠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도구마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므로 즉 하늘 섭리가 발현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은혜라고 말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교리는 잘못 이해하면 즉 하늘 교훈을 잘못 이해하면 폭력성을 띨 수 있다. 근데 그 폭력성이 그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이 굉장히,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 폭력성이 굉장히 강력하다. 강력한 폭력성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어보는 거에 의해서 기독교인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람 예수로 살기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교리가 있고 교리 가지고 세상을 맘대로 이제 심판을 하는데, 물론 그건 우리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교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그 교리와 완전히 상충된다. 그러면 사람 예수로 못 산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교리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하나만 좀 읽고요. 댓글 뭐 서너 개 제가 안 읽은 거. 자기의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 교인끼리 서로 기도 부탁도 하지요. 그런 유치한 행동을 주고받고 했었죠.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몰랐으니까. 하늘교를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해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 부탁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여럿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하시자고요. 개별적인 부탁은 하지 말고. 중보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지 말자 이쪽인데, 예를 들어서 기도 부탁보다는요, 이게 더 좋아요. 내 사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정을 들은 사람이 많이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늘의 언어로 위로를 해주세요. 직접 보고. 3인칭으로 하지 말고. 3인칭은 기도가 3인칭화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눈을 보고 2인칭으로 가슴을 열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하늘 위로를 전해주시자고요. 우리 작은 자교회와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자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원불교를 믿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슬람을 믿고 잘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존부자예요. 대학교까지 다 공짜에다가 뭐 대학교 다니면 돈까지 주고 그 다음에 애 낳아도 돈 주고 뭐 그런 나라라는데 얼마나 부자면 그렇겠어요? 뭐 잘 살 수 있죠. 기독교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장경동이라고 하는 경동교 교주의 말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이상해도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 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